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점에서 여러 나라 신문들과 지역기구가 인터넷에 특집했습니다. 민주공고신문 라브니르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사진 문헌을, 인도네시아의 인터넷신문 르몰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시고 조선노동당과 김정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누리고 있는 조선인민이라는 제목의 글을 편집했습니다. 미얀마신문 더 뉴 에이지, 수리아신문 알파하스, 인디아신문 인디안 앤드 월드 이벤트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당군설 업적을 칭송하는 글들을 실었습니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 주체 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 문헌을 모시고 김정일 불멸의 당군설 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